1 꿈을 찾는 것 Take 2 실현하는 것 Take 3 우린 영화 같은 삶 속 가끔씩은 one. NG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들은 모르지만 그 아픔은 나를 No pain, no gain, 우리의 no ways 고해와 봉쇄 그렇게 fade away 이전하고파 용기를 행복의 기준은 너고 그 길을 걸어 채워주고파 믿음 단순하고 쉽게 배가 차는 케이크 조각처럼 그 조각처럼 될 수 없는 주제 한마음이 주체가 된 문제 Complain 연쇼에 병원을 꿈꾸지만 무가피한 전쟁 지금 계속되는 일 보호돼 입어던지는 언제 진짜 가짜 나누는 일자 가려진 그림자 핵담의 비참 해적하는 일담 새싹도 시들게 만드는 가뭄 같은 해답 소리쳐 노래봐도 난천 같은 이 세상야 니들 잠옷은 없어 부딪혀보고 달려보자고 결실을 맺혀 야, 그 조각이 될 수 있다면 큰 한풀 군말 없이 내 이 나라에 먼저 It's fine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비 I wish I could be a pastor